자, 오늘 고속사 시리즈 7권 예, 십계명 만대 언약 십계명에 관한 내용 가운데 십계명의 중요성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왜 중요한가? 저기 여기 십계명을 적어놨지만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법이 십계명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십계명의 구조를 통해 이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십계명은 일단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계명과 인간 사이의 계명, 대인 계명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그냥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서를 갖고 있냐면 대신 계명의 네 계명 가운데 바로 나머지 계명을 아우르는 대표 계명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 가운데 대신 계명의 핵심 또 다른 대신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모든 계명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이 나머지 세 가지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대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 공경, 또 살인,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의 대표, 핵심, 압축이 뭐냐면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또 그 범죄를 막는 계명들, 그것의 핵심 바로 뭐다? 탐심에서 모든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제거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제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패역을 저지르고 공경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욕심 때문이에요. 탐심 때문에 부모님을 제끼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욕심, 탐심이 살인을 부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육적인 탐심이죠. 그죠? 간음죄. 도적질하지 말라. 당연히 탐심이죠. 그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도 바로 뭐냐면 탐심.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거해서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기 위해. 즉 인간에 관한 계명, 이 인간에 관한 대인 계명들을 아우르는 핵심 계명은 열 번째에 집약되어 있다. 십계명은 이렇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마지막 계명이 그 앞에 계명들을 아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십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열 번째 계명.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 이 모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뭐보다 탐심이다.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계명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구조는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십계명의 중요성을 지난번에 일단 두 가지 살펴봤죠. 그죠? 왜 십계명은 중요하냐? 모세가 받은 무엇? 세부율법도 무엇에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따라 모든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그랬죠. 구약의 중심 십계명. 십계명이 단순히 10개의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들, 율법들도 십계명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뿐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관한 기록, 요한 계시록에 가서도 지옥에 갈 명단, 심판받을 명단들을 무엇에 따라 기록해놓고 있다? 십계명을 따라 기록해놓고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끝난 계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지옥 간다.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의 명단을 지옥의 명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마지막 종말의 중심도 뭐다? 십계명이다. 마지막 종말의 중심도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중요성이죠. 자, 오늘 세 번째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릴 것입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심지어 십계명은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병고치며 구원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통틀은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 십계명을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별개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근거로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십계명의 세 번째 중요성. 십계명은 바로 예수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무엇의 중심이기도 하다? 신약의 중심이기도 하다. 신약, 구약, 종말 모든 것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이렇게 단순한 구약 율법이 아니라 신구약을 아우르는 바로 데카로고스 10개의 말씀들 데카로고스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자, 데카 10이란 뜻의 데카 로구스 로고스 말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로고스의 복수형이 로구스라고 그랬죠? 자, 10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모든 것을 대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 뭐예요? 모든 것을 가득 채운다, 충만의 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숫자, 이게 바로 십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땅에 타락 이후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빈약하고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타락으로 향해가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타락 이전의 본래 세계로 되돌리는 로고스의 말씀, 이것이 바로 데카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은 원어로 봤을 때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회복의 세계,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리는 말씀이 데카로고스의 말씀이다.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내용을 중심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이 내내 수많은 하실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왜 십계명에 주목하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십계명을 구약에서 이미 선포된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선포된 십계명을 완성하러 또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만 뻥긋하면 십계명 얘기를 하셨어요. 십계명은 예수님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선포된 십계명을 충만하게 완벽하게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3년 내내 십계명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다? 데카로고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십계명, 예수님 자신이 참 십계명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태초에 있는 그 말씀 자신이 데카, 다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천지 창조 때 등장하셨죠. 로고스의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이 땅을요. 근데 그 말씀이 다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십수, 다시 돌아가는 수, 데카 로고스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참 십계명 데카 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계명과 무관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십계명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더욱 가득히 지극히 충만히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의미를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완성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 십계명. 율법 그러면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계명 율법을 폐하러 끝내러 오신 게 아니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를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여기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때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 쓰고 있냐면 플레로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플레로오는 어떤 뜻이냐면 채우다. 가득히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원어가 오묘하죠. 그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문 닫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말고요. 가득히 충만히 채우러 오셨다.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데카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데카, 바로 구약의 율법을 뼈대만 앙상이 남은 십계명을 데카, 십수, 충만한 수, 즉 십수의 역사로 데카 로고스를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계명에 바로 구약 십계명을 통해서 데카 로고스의 개념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의 십계명을 어떻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시냐면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로고스라고 그랬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 그 말씀의 골격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예요. 뼈. 뼈에 자체는 생명이 없죠. 하지만 형식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태. 이 뼈가 몸의 형체를 만들잖아요. 뼈들이. 골격. 구약 십계명은요. 이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십계명은 바로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은 로고스 말씀의 한마디로 모형, 뼈대, 골격에 해당한다면 바로 이것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구약 십계명이라는 뼈대 안에 한마디로 살을 붙이고 핏줄이 생기고 바로 생기를 불어넣는 바로 생명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네.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뼈대와 같은 골격과 같은 이 십계명에 살을 붙이고 피가 흐르게 하고 생명을 줘서 십계명을 충만하게 완성할 때 이게 데카로구스 바로 데카로구스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십계명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구약 십계명의 틀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때 참 십계명이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한 관계가 예수님과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자, 우리 구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데카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이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그냥 우리 말의 높임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가리켜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지. 충만. 충만의 수 몇 수라고 그랬어요? 십수라고. 십수. 예수님은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바로 뭐냐? 충만한 로고스. 십수의 로고스. 예수님은 데카로고스라는 데카로고스로 오셨다는 참 십계명으로 오셨다는 원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도 예수님을 향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십수를 쓰고 있어요. 십수. 충만하면 십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십수.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데카의 역사죠. 데카. 헬라어로 데카. 바로 십수의 역사.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모든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부족함이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데카로 오셨다. 이 데카. 부족한 만물, 어그러진 만물을 충만하게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고스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데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바로 참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참 십계명이 와서 구약의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 언급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못했죠. 자,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들은 다 십계명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서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논하셨는데 여기서 십계명을 어떠한 개념으로 확장시키셨냐면 구약의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시되 이제 구약의 율법적 개념에서 구약 율법으로 지키고 있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십계명 구약의 율법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로고스의 말씀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놓고 계십니다. 실제 십계명인데 이것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풍성히 충만히 십수로 로고스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데카로고스니까. 예수님이 딱 만지면 그 말씀은 데카로고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한번 다루기만 하시면. 자,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대목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에요.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죠.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니까. 내가 십계명 폐하러온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십계명은 버려야 될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그 의미를 충만히 십수로 완성하러 왔다. 데카로고스로 왔다. 그 얘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이 끝장나기 전에는 율법,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 구약의 그 율법인데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아,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의 십계명은 이제 안 지켜도 돼. 폐해졌어. 예수님이 새 말씀의 법을 갖고 와서 그렇게만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십계명이 폐해진 게 아니야. 내가 그 의미를 더 완성해 놓고 있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십계명이 없어지지 않아.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 십계명은 다 이루어져야 돼. 마지막 때 가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계명을 마지막 종말 이 땅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성취되어져야 할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 의미를 격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계명 율법을 어디까지 확산시켰어요? 종말까지 끌어가셨죠. 지금뿐 아니라 마지막 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잖아요. 그죠? 재림의 역사. 그때까지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그리고 그 전에 충만하게 성취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다 라고 십계명의 의미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 오른 이상.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서론을 여시고 이제 실제 구약의 율법 그 뼈대가 앙상한 골격만 있었던 십계명의 의미에 살과 생명을 붙여 넣으십니다. 의미를 보완 완성하는 장면이 이제 본론에 나와요. 야, 십계명 우습게 보지 마. 마지막 때 충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야 라고 선포해 놓고서는 본론으로 가서 십계명을 조목조목 의미를 확장시키고 계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성경 있으신 분 펼쳐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구약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십계명 가운데 제 여섯 번째 계명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폐한 게 아니라 의미를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야, 육신적으로 실제 생명을 끊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에? 형제에게 진노하는 자, 또 라가라고 욕하는 자. 라가는 유대인들 쓰는 욕, 욕의 일부입니다. 라가, 뭐 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런 뜻이에요. 에? 라가라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살인죄가 보이는 살인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품는 살인죄까지 의미가 확장됐죠. 플레로, 충만, 실수로 십계명을 다시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면 이번엔 구약 율법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나는 간음의 의미를 이제 충만히 확장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 간음만 구약의 율법에 간음죄였거든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법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 훨씬 법이 넓어졌죠. 예? 이 땅에 육체적 간음죄 하지 저지르지 않으면 간음죄에 해당 안 돼요. 이 땅은 아직도.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죄라 그러면요. 이 땅에 간음죄 안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법은 훨씬 충만하게 확장되어 있어요. 왜? 데카노구스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뼈대만 앙상한 이 십계명을 충만한 십계명, 참 십계명으로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3절에 자,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 일곱 번째 계명도 보완하셨죠. 충만하게. 데카노구스로. 마태복음 5장 3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헌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옛날 율법에 헌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여기서 보면 아홉 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중에 하나가 헌맹세거든요. 아, 막 내가 뭐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리고 사기치잖아요. 그죠? 그게 헌맹세예요. 헌맹세. 이 헌맹세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로 구약의 율법의 십계명에 명시해 놓지 않았느냐. 거짓 증언,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어떠한 데칼로고스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맹세할 존재가 안 돼. 왜? 맹세가 다 헛되거든요. 다 욕심이 있고요. 맹세는요. 순수하게 맹세한 사람 없어요. 다 바로 뭐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와, 내가 반드시 갚아. 내가 맹세. 내가 회수까지 쓸 수 있어. 그리고는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는요. 이게 다 진실하지 않고 다 헛돼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은 죄질 바에는 맹세하지 마. 네가 못 간다 못 간다 그러고 몇 시까지 좀 말미 달라고 하면 진실되게 말하지. 뭐 내가 뭐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 어? 다 가짜야. 이렇게 아홉 번째 계명도 데카로고스, 십수, 완전한, 충만한 의미로 확장 완성시키셨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다 십계명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말씀하신 이 십계명 의미의 확장. 자,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구약의 십계명은 다 행위의 법입니다. 열 번째 계명만 마음의 법으로 가깝죠. 그죠?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열 번째 계명이 모든 다른 계명들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계명들은요. 행위적인 계명들이에요. 실제 행위로 어겨야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계명은 특이하게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법이죠. 이 열 번째 법이 바로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완성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총체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데카로고스의 확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구약의 십계명의 행위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법.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 잘못된 것도 이미 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못 먹은 것도. 의미가 얼마나 확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에는 실제 행동으로 어겨야 십계명을 범하는 거지만 나는 그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충만하게 의미를 확장시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악된 행동은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짓는 행위적 죄의 근본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 없이 행동을 죄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품고 작정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보이는 행동의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계명 모든 우리가 짓는 죄의 근본 마음의 문제를 지금 확장하여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23절이죠.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더러운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악한데 이 마음을 지켜내면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 여러분들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그러지만 결국 생명나무 실과는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세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 죄악으로부터 내가 탐심, 뭐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막 대충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잘 지켜내면 보이는 행동도 자연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모든 법의 근본은 바로 뭐다? 마음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법으로 확장시켜서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산상수훈의 요 파트를 마무리하는 결론이 뭐냐면 저 마태복음 5장 쭉 가잖아요. 그죠? 이 파트의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야, 내가 구약의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충만하게 완성시켰어. 마음의 법으로 확장시켰어.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읽겠습니다. 다시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데카로고스의 결론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금 너희에게 말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너희의 보이는 행위만 규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의 마음 근본까지 이 말씀이 사무치도록 박히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보이는 법, 아 내가 가늠하지 말고 내가 부모 공경하고 행위적으로 막 안 하면 죽이니까 뭐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니까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죽이니까 구약에 그죠 안식일. 그래서 남들 의식하면서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 법을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다 물리치고 타락 이전의 인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카로고스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온전하라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거예요. 충만, 완성, 십수준. 데카로고스의 결론은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이 데카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내 행위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근본까지 쪼개서 장악하고 있어야 돼.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어야 돼. 내가 데카로고스에 덮여져 있을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데카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두 가지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도 두 종류가 있다. 겉으로 볼 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말씀을 지킵니까? 지킵니다.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면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자가 있다.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자가 있다. 겉으로만. 이건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데카로고스로 주어진 십계명, 우리를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참 십계명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처럼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겉으로는 지키지만 마음으로 안 지키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모르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말씀을 겉으로만 지키는 자는 데카로고스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구약 율법처럼 지키는 자다. 또 어떠한 자가 있냐면 말씀을 지키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있다. 마음속에서부터 지키는 자. 이 사람 바로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로고스로 지키는 자다. 로고스. 십계명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내 행위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 예?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 그 사람을 바로 이 말씀이 진짜 참 십계명 데카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데카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이 말씀뿐 아닙니다. 십계명 말씀뿐 아니에요.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 아, 그 말씀 오늘 얘기하셨으니까 청소해야지,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뭐 성경도 봐야지 이런 행위적인 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뭐예요? 데카로고스.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로고스의 말씀. 나를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이키는 말씀. 나의 전체를 대표하는 데카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삶의 모든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진실되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읽으시되 구속사의 말씀을 읽으시되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율법적으로 여겨집니다. 또 지식적으로 느껴지죠. 아, 스토리가 이렇구나. 아, 이런 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처음에는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바로 어떻게 될 때까지? 아, 다시 나에게 찾아온 데카로고스. 내 안에 충만히 나를 채우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꾸는 내 삶과 내 몸과 마음을 장악하는 데카로고스의 말씀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참 십계명 데카로고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의 의미를 확장시킨 모습을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냐면 유전. 유전을 가지고 한마디로 십계명을 범하는 자신들이 만든 유전을 가지고 십계명을 범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죠. 네. 최고의 탑 신앙을 가진 종교 리더들입니다. 기독교 리더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범하는 그들의 교묘한 술법을 폭로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냐면 바로 십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데카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자신이신 로고스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각자의 유전을 조심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 또한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확장시키는 또 다른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각자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자의 말씀. 내가 세운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그 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가로되 당신의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말하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손을 떡먹기 전에 씻는 유전 나름대로 법을 정해놨어요. 신앙적인 법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결하다. 신앙적으로 인간이 만든 법들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딱 무엇을 찍으시니까 야 너 유전으로 너희 지금 다섯 번째 부모 공경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유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라는 법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들이 교묘하게 그 법을 어떻게 피해갔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찜해놓은 재물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거. 그 유전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죠? 예?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야, 나 좀 생활비 좀 줘. 나 좀 공경해. 그랬는데 아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따로 빼놨다라고 선포하면 부모께 안 줘도 된다라는 유전을 만들어 놓고 부모 공경을 교묘하게 어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 유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입니다. 파라도시스 어떤 뜻이냐면 전수된 것, 전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겠죠? 자기들이 신앙에 입각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앙 전통의 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로고스의 말씀, 십계명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다시 말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의도보다도 자신이 만든 법,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오히려 이득을 취했던 그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보다 내가 만든 신앙의 법으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신앙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변질된 말씀관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질된 말씀관.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기기 쉬운지. 다시 말해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습관이 마치 말씀의 절대적인 로고스의 법인 것처럼 거기에 따라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 다른 사람의 신앙, 유전, 신앙의 전통, 관습, 습관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조차 살라는 준엄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유전들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뭐 어떻게 안 돼? 어떤 집사님은 뭐 어떻게 안 돼? 그것이 절대적인 법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이렇게 해라. 그것이 절대적인 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신앙의 유전을 피하는 것이 데카로고스를 이루는 또 다른 법이다. 바로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의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신 장면 여기도 십계명을 대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게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데카로고스화 만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십계명을 근본적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이 십계명을 지켰다 그랬거든요. 실제 지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죠. 자, 부자 청년이 와서 감히 영생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물어요. 먼저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만 먼저.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것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부자 청년입니다. 내용을 보면 결국 부자 청년이. 근데 영생을 어떻게 먹습니까? 야, 십계명 지켜요. 그죠? 예수님 십계명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 바로 뭐예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인간에 대한 계명이 쭉 말하다가 맨 끝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대인 계명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죠? 대인 계명 다 있잖아요. 총 6개 중에 5개 나와 있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법이 눈에 띄어요, 그죠?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법을 열 번째 계명을 돌려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은 두 가지 법으로 압축되잖아요. 대신계명은 바로 뭐예요? 네 힘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그죠? 그 대인계명의 핵심 뭐였어요?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보시면 열 번째 탐심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인간계명의 핵심 내용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예요? 열 번째 계명이 대인계명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이 맞다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인계명의 근본을 알려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지 말라라는 법 대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 번째 계명과 통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부자 청년에게 대신계명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대인계명만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신계명은 언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대인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대인계명도 지키지 못하면 대신계명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대인계명이 지켜져야 대신계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수준은 영생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 제가 대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대인계명 딱 얘기해놓고 너 이것도 못 지키지 않았냐. 자, 그런데 청년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아,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랬어요. 당당하죠? 대인계명을 다 지켰대요. 자, 근데 이것은 내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거짓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거짓말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예? 안 지키면서 팍팍 다 지켰대. 예? 아,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지켰어요. 다 지키지 않았으면 지켰대요. 그게 당당한 우리의 교만함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로 뭐예요? 다 지켰냐? 그럼 21절에 예수 말씀하시죠. 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 나왔죠? 온전, 충만, 완성, 데카로고스, 십수가 떠오르죠. 그죠? 넌 지금 구약의 율법으로 지켰지만 나는 지금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모니까 데칼로고스로 왔기 때문에 구약의 십계명 네가 뼈대만 겨우 지키고 행위상만 냈던 형식시켰던 그 모습을 내가 벗겨버리고 내가 온전히 지키는 게 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데칼로고스로 그 의미를 완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이 계명 다 지켰다면 온전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것은 어떠한 계명을 다시 지적한 것일까요? 아까 앞에서 말한 계명 가운데 이 부자 청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몇 번째 계명이 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맨 끝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그건 안 지켰어.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 너 물질 많잖아. 다 팔아서 다 줘. 이 사람을 보여줘. 그럼 네가 대인 계명 온전히 지킨 것을 인정해 줄게. 그 얘기예요. 예? 열 번째 계명, 바로 이웃사랑, 즉 탐내지 말라의 계명을 제대로 다시 수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충만하게.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가 물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마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22절에 결국 이 청년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세요.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지켰다는 걸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이 대인 계명들 가운데 본인은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 가운데 어디서 걸렸어요? 숫자로 따지면 몇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탐심 계명에서 불합격다. 탐심. 그러니까 이 대인 계명의 핵심은요. 탐심입니다. 보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욕심을 버릴 때 진정 이 플루에로우로 충만하게 이 대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탐심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이에요. 그죠? 남의 것을 훔친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인데 이것을 나눠주라 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이게 왜 열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게 된 것인가요? 바로 여기에도 열 번째 계명의 의미를 예수님이 확장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바로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죄예요. 이 부자 청년의 죄는 바로 뭐예요? 나눠줘야 될 물질을 탐해서 주지 않는 게 죄예요.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은 야, 물질 너 부자 만든 거 누가 만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너 부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물질 아니야. 그 물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나눠줘야 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부어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바로 뭐예요? 자기 것인 양 쥐고 있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남에게 돌아갈 것을 쥐고 안 줬죠. 탐심의 죄죠. 이해되십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들어가야 돼. 네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야.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을 빼앗는 탐심의 죄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예수님 복은 열 번째 계명의 법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나눠주라 하면 그건 네 것이 아니야.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해 예비된 돈이야. 그걸 네가 쥐고 안 준다? 남의 것을 빼앗는 탐심의 죄를, 열 번째 죄를 저지른 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네 몸이라면, 네 몸이라면 안 죽이냐 이거예요. 네가 배고프면 너 밥 안 먹겠냐 이거예요. 네 이웃이 네 몸처럼 느껴진다면 차기물질 떼어서 줘야죠. 열 번째 계명,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어겼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열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십계명, 그걸 데카로고스로 충분히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열 번째 계명에 답이 있는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만 하면 그 이상의 재물은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쓰지도 못할 거 쌓아두려고 주지 말고 어차피 내가 평생 못 쓸 돈 받았다면 쓸 거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라는 거예요. 그 네 돈이 아니니까 줘서 남을 살려야 될 돈이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 전체를 온전히 지키는 근본법이다. 자, 결국 열 번째 탐심에 대한 계명은 인간에 대한 대인계명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나왔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 법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법을 다 아우르는 게 십계명이고 열 번째 계명이고 이것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뭐라고 해요?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비유로 한 부자를 또 말하고 있어요. 왜 자꾸 안 좋은 예로 부자를 얘기합니까? 탐심과 부자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자가 탐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하면 항상 부자를 등장시켜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열 번째 계명을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어요. 열 번째 계명을 지적하면서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리니 그러면 내 얘기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비웃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자,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계명으로 출발하고 있죠. 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는 열 번째 계명, 십계명에 대한 의미 확장의 데카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열 번째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의미를 확장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탐심 물리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결국 부자가 나를 위해 막 사용하지도 못할 것 막 쌓아두고 이제 누리자 할 때 네 생명 취해가겠다. 그죠?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자가 이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열 번째 계명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대신 계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맞습니까? 지금 실제 열 번째 계명이잖아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대인 계명이에요. 사람 사이의 계명의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인 계명을 어디에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열 번째 탐심에 대한 계명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열 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을 아우르는 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과 동시에 대신 대인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카바하는 계명이다. 말씀드렸죠? 네. 열 번째 계명 안에 대신 계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 한 부자의 비유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대신 계명, 대인 계명 다 아우르는 법이다. 결국 바로 뭐예요? 아까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열 번째 탐심의 계명은 이웃사랑, 대인 계명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그랬죠. 또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열 번째 탐심의 계명은 대신 계명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랬죠. 결국 열 번째 계명은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 대신 계명과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인 대인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십계명 전체의 대표 계명이다. 예수님이 정리해 놓고 계시죠. 이해되시죠? 대인 계명의 대표도 십계명, 열 번째 계명. 대신 계명의 대표도 열 번째 계명.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 부자 부자 그런 건 뭐냐면 돈돈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 다 부자가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바로 뭐예요? 삶이 돈돈입니다. 그잖아요. 가난하면 딴 것들을 보는데 부자들은 돈에 더 집착해요. 자, 결국 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열 번째 계명을 이용해서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이 다 표현이 돼요. 자, 결국 탐심을 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로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아까 부자 청년의 예죠? 그죠? 탐심을 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넘치는 재물로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 바로 인간 계명, 대인 계명, 바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전체 대인 계명을 지키는 바로 핵심 근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예는 또 탐심을 버리고 이번에는 바로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을 누구에게 바치는 행위?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신 계명을 총 아우르는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탐심을 물리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대인 계명의 핵심이요. 탐심을 물리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대신 계명의 핵심이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바로 탐심 계명, 열 번째 계명이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공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내 보물, 물질이죠. 이 땅의 보물은 물질이에요. 부귀영화, 오늘 뭐 보아. 그곳, 그 물질이 내가 어디에 쏟아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이 가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못 속여요.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쏠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밥 세끼 라면 끓여 먹고 뭐 아파트 살면서 뭐 페라리 딱 그 차에 살기 위해서 막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차를 이제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예, 밥도 라면 먹으면서 그죠? 그 사람은 그거 사도 안 아까워요. 예, 그 사람의 보물이 페라리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죠. 절대 안 아까워요. 라면 먹어도 그냥 차만 봐도 좋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면은 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내 물질이 안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까워하는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얘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많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물질을 어디다 붙느냐에 따라서 보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탐심을 바로 배제하고 그 탐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물질로 인간을 네가 사랑하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십계명이 치밀하고 조직적인지 몰라요. 자, 네 번째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사. 율법사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통해요. 그죠? 십계명의 달인이겠죠. 한마디로. 그죠? 구약 율법에. 질문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답변하시는데 바로 율법사는 십계명 가지고 예를 들면 물어봤다면 구약의 율법 예수님은 데카로고스 참 십계명으로 대답하셔요. 십계명의 의미를 완성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자, 그러면서 십계명의 의미를 대신 대인을 두 가지 계명으로 핵심 압축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십계명을 두 가지 법으로 압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율법 중 지금 십계명 중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어요. 십계명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예수님은 시험한 거죠. 그죠? 뭐 하나 잘못 얘기하면 십계명의 법을 어겼다 그러려고. 그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십계명의 의미를 데카로고스로 확장시켜서 정리해 주십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예수님이 그 법을 나누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신 계명의 핵심이죠. 예? 그 중에 이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난다. 대신 계명의 또 압축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나머지 대신 계명은 다 지키고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건 대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압축한 단어죠. 아까 얘기했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로 대체하셨어요. 이미. 그죠? 바로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대인 계명의 핵심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은 열 번째 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신 계명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안식일 준수로 다 그게 드러나고 대인 계명의 핵심은 탐심을 물리치면 이웃사랑이 완성된다. 이 두 가지 법으로 정리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골격이요 뼈대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의 핵심 강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한마디로 데카로고스로 지키는 관통하는 한 법인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도 열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열 번째 계명 핵심을 세상 욕심 버리라. 탐심. 욕심, 세상 욕심 버리고 오늘날의 안식이 바로 뭐예요? 주일. 주일을 기억하여 따먹지 말고 정성껏 지키면 우리도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꿰뚫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별반 오늘날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정신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열 번째 계명이죠. 그죠? 개인 계명의 핵심. 주의를 기억하여 정성껏 지키는 것. 네 번째 계명, 대신 계명의 핵심.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강령이다. 십계명의 핵심, 요약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의를 많이 어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대인 계명에서 대신 계명을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인 계명의 핵심, 탐심을 버려라. 세상 것이 탐하고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지고 그 잡을 잡으면 대박인데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잡 잡는 거예요. 왜? 두 배로 주겠다는데 주일날 일하면. 그죠? 바로 뭐예요? 욕심이 많으면 탐심이 많으면 주일은 자연히 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 욕심을 버리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 율법사가 또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감히 율법사도 영생을 묻습니다. 영생.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참 대단하죠. 그죠? 아까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그죠? 뭐 좀 지키면 영생을 논해요. 영생 달라고. 나 다 지켰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 방을 날리십니다. 그죠? 자, 결국 율법사도 영생을 논할 정도로 본인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 얻고 싶으냐? 영생을 얻는 비결도 십계명 준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그 고차원적인 영생,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십계명 준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법을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려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본인이 답을 얘기했죠. 그 그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가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해서 문제야. 네가 말한 대로 지켜. 아주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사가 꼬투리 잡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내 이웃, 이가 말하는 내 이웃이라는 이웃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참 이웃이냐?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요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랬죠. 자, 어떤 것이냐.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 모두가 유대인들이 괄시했던 상종치 않았던 자들이에요. 자, 성경 역사 보시면 솔로몬 죽은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남유다는 바벨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혈통 지키고 복귀한 반면 북이스라엘 아수라에게 멸망당하고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혼혈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 북이스라엘, 이 아수라 피가 섞인 이 잡족이 되어서 살았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백성인데 피가 섞인 남유다는 이들을 상종치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뭐다? 형편없는 자지만 종교자들, 그 누가 도둑에게 실컷 얻어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다 무시하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갈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잠깐 여기 갔다 올 동안 돈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여관집 주인에게 얘기하고, 누가 이 도둑맞은 자의 참 이웃이겠느냐? 비천하지만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탐심을 버리고 불쌍한 영혼을 도와줄 줄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기서 종교자들의 그 완악함을 찌르고 계시죠. 여기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도둑맞아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갈 길 가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돈 다 퍼주면서 돌봐주고 자기 볼일을 나중에 가겠냐고. 솔직히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보통 인간은 못하지만 나 예수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는 직분 버리고 너희를 위해 도둑같이 도둑에게 내마저 쓰러지는 너희들을 위해 구원하러 내가 내려왔다. 내가 너희 참 이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 읽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 그랬어요. 천시하는 표현이죠. 그죠? 자, 읽겠습니다. 8장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옳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괄시하지만 목수의 아들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꼬라비 목수의 아들은 다 여기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여기지만 내가 제일 선하다. 내가 진정한 너희의 이웃이고 진정한 너희의 친구다. 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이 내 이웃사랑의 법을 확장시키면서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바로 뭐예요? 십계명의 의미를 데카로고스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결론 맺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첫 번째, 내 마음과 목숨, 힘,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 비결도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목숨, 힘, 뜻 다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주의 성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바로 데카로고스를 이루는 한 축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주의 성수 포기하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의 성수 제대로 안 지키고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가 잠깐 뭐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잠깐 주의 받았어요. 용납이 안 됩니다. 주의 성수는 익스큐즈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이것을 이루려면 바로 뭐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탐심을 반드시 버려야 돼요. 대인계명의 핵심, 이웃사랑. 탐심을 버리면 이웃사랑이 가능해요. 내 몸처럼. 탐심을 가지면 절대 내 것을 남에게 안 줍니다. 이해되시죠? 예. 결국 주의 성수와 탐심 배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이 두 가지 법이 십계명을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이키는 데카로고스의 말씀으로 지키는 자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야 탐심을 줄이고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내가 가진 조그만 물질이라도 남으면 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십계명을 데카로고스로 내 인격적으로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